that I'm thinking about you. 얼만큼 깊어져야 조금씩 알게 될까. Why don't you know what I'm keeping inside me. 잠들면 나는 잠으로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 저 빛을 숨기고 손 달든 나는 아득히 멀어지면 모든 게 멈춰진 듯해. 그대로 머물러줘. 잠들면 나는 밤으로 사라지고 어둠은 여려진 빛을 삼키고 손 달든 나는 어떻게 멀어지면